네가 떠나고 늘 슬프다. 아무리 슬퍼해도 슬픔이 모자라. 맘 놓고 아파할 곳을 찾아 숨는다. 불 꺼진 집안에 멈춰진 차례 너의 집 앞에 사랑 잃은 삶은 가난. 남아있는 것은 그저 텅 빈 내 맘 너와 난. 마치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낮과 밤. 우리가 나눠 가진 것은 그리움 하나. 술에 취해 불쑥 찾아와 오늘은 오빠랑 잘 거라며 때를 쓰고 베란다로 만지면 내 품에 누워 보고 싶었다면 말을 하고 왜 오빠는 매일 바쁘냐며 묻고 소리 없이 울고 그냥 해본 말이라며 자긴 항상 나를 믿는다고 내 옆을 항상 지켜주던 너와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그리움이 되고 좁은 골목길 사이 혼자 눈물 누가 볼까봐 몰래 훔친 눈물 약해지지 않으려 정보다 미운 정이 더 많아 맨날 싸우고 며칠 동안 안 봐 그렇게 우린 서로 원했던 게 많아 사랑했으니까 없으면 죽고 못 살았으니까 네 몸에 난 좀 먹지 못하는 곳 너와 싸우고 화해 키스하고 푼 적 운전할 때도 손을 꼭 잡았었던 그 모든 것이 다시 생각나 잠시라도 곁에 없으면 불안해 너를 보내고 툭하면 멍해 변해가는 세상이 싫어 너의 기억을 억지로 꺼내 이름 얼굴 웃음 향기 네가 내게 남긴 추억이 너무 많아 네가 내게 남긴 영혼은 아직 남아 살아 숨쉬어 이렇게 나를 찾아와 사랑이란 두 글자로 다 부셔 좁은 골목길 사이 혼자 눈